나는 수저 더러 배. I don't pay. 마이 잡은 금 수저 여러 배. 버럭해. 잠옷 익은 것들 새끼 여러 개. 거두벌 씹어주겠다. Hey, 거두 개. World business. 핵심. 섭외 else need. 맥진. 많지 않지. 이 클래스 가진. 만기 동향의 악진. 반칙. 마이, 마이, 번지. 마이, 마이, 번지. Black, black. 망할 것 같았겠지만 I'm fine, sorry. 미안해 billboard, 미안해 worldwide.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엄마. 대신해 너, 네가 못하겠어.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허도. I do it, I do it. 너 말 없는 라다 do it. 어, 배가 아프다는 거서 해 so it. You just see my bag. Same dang clothes.